같이 자란 꽃과 같이 그리움과 같이 맞이하는 아침 서로가 이런 겁을 주나 고개 숙여서 다시 나는 널 미워하던 누구의 말 다루고자 한 뼘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